허브스 뉴스. 일주학술 문화재단 29기 국내 학사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선발될 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1학년 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돼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제25회 벤처 창업 경진대회 신청 안내입니다. 개인 혹은 팀으로 참가 가능하며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돼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명개 장학사업 신청기간 재연장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16일까지로 2주 연장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돼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동과학교실 행사보조 스태프 모집 안내입니다. 학부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휴학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선발된 인원은 이동과학교실 및 과학캠프 행사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돼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띄워 집안에서 성관계 중인 남녀를 몰래 촬영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시간 동안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드론을 수거했습니다. 경찰이 수거한 드론에는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가 7일 구속됐습니다. A씨는 대전시의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해당 가정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으며 부모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신생아도 학대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 터키에서 치아 미백 시술을 받고 술을 마신 영국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치아 미백을 하고 술을 마신 두 명의 친구도 중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치아 미백 시술이 끝난 뒤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의사의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외무부는 사망의 원인을 밝히고 시신을 송환하기 위해 그의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의 40대 교직원이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는 확진자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는 이달 5일과 6일에 학교로 출근해 근무했지만 학생들과는 접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며 행당 2동의 아파트에 함께 사는 가족 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양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강서연,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